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1-3-3-8-6-5-5-0-0만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주변에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는 꼭 있어야 인생이 편하다고요? 그거다 옛말입니다. 친구 같은 여행자, 센트럴 여행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품격 전문 여행사로 유명하지만 이젠 어떤 비행기, 어떤 자리도 어느 여행사보다 싸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 직항여행을 949불부터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719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213-252-3838 252-3838 센트럴 여행사.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5. 올해 발렌타인스데이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특별하게? 당신을 가수 김수희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하는 고베펄 행사장으로 모실 겁니다. 김수희도 만나고 업투 80% 특별 세일하는 진주, 홍산호, 칼라스톤 쇼핑도 하세요. 김수희 콘서트는 2월 13, 14 이틀간 로텍스 호텔. 고베펄 특별 행사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주마켓 특설 매장. 아코야 진주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고베펄 쇼. 323-999-1558.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떡해, 여보. 걱정 마요. 서도강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도강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바드 서도강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일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힐스트릿 구간 7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슬라우슨 에비뉴까지 오늘 6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은 벌베크 블루버드에서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 여전히 9마일에서 16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또 사가 스트릿 구간 1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요. 콘코드 스트릿 구간에서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구간도 오늘 6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5번 놀스 방향은 알티샤 블루버드에서 파이오니아 블루버드 구간 20마일대로 지체 중입니다. 또 그랜드 비스타 에비뉴 구간에서 오늘 134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플로럴 드라이브에서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 6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멜로스 에비뉴에서 오늘 헤스켈 에비뉴까지 긴 구간 8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입니다. 알타데나 드라이브 구간에서 13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사 에비뉴까지 오늘 8마일에서 23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 헤스켈 에비뉴에서 17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도 10마일에서 22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일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썰매는 세종목이 있죠. 누워 타는 루찌, 그리고 엎드려 타는 스켈레톤, 그리고 그룹 썰매인 봅슬레이겠습니다. 스켈레톤에서 한국의 간판 선수 윤성빈 선수가 올림픽 첫 주행을 마쳤습니다. 50초 28. 1차 시기에서 전체 1위에 오르면서 금메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출전 선수 중 6번째를 주행한 윤성빈 선수는 모든 코스를 무사하게 통과한 뒤 마의 코스로 불리는 9번 커브에서도 충돌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이후 16번까지 엄청난 가속도로 내려온 윤성빈 선수는 지난해 3월 평창에서 테스트 이벤트를 겸해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한 라이벌 마르틴스 두크루스 라트비아 선수입니다. 마르틴스 두크루스가 세운 50초 64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트비아의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마르틴스 두크루스 선수보다 현재 0.6초 정도 빠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스켈레톤 썰매 종목에서 한국 첫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1위에 이어서 니키타 트레구보프 러시아 선수가 50초 5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아쉽게 숙적 일본에 졌지만 역사적인 첫 골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 출신 두 선수 박윤정과 랜디 희수가 첫 골을 합작했습니다. 단일팀 선수들은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듯 좋아했고 북한 응원단을 비롯해 경기장을 가득 메운 4천여 팬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숙적 일본에 4-1로 졌지만 미국 출신 두 선수가 합작한 골은 한국 아이스하키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남북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는 달리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언론과 팬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인데요. 조용히 대회를 준비해온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오늘 강팀 체코를 상대로 리그 1차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모든 관심이 여자 단일팀에 쏠렸지만 남자팀은 묵묵히 평창신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올림픽 데뷔전 상대는 농구의 강호 체코. 1998년 나가노올림픽 금메달, 2006년 토리노올림픽 동메달의 세계 랭킹 6위 팀입니다. 평균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월등한 체격에 패싱 플레이도 뛰어나 랭킹 21위 한국의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마린 이라트와 로만 체르벤카 등 베테랑 공격수가 이끄는 막강 공격 라인을 우리 수비수와 골리가 얼마나 막아낼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I'm extremely excited to get this started and to show the world what Korea hockey can do. 대표팀은 이번 대회 모든 상대가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보고 수적으로 우세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 전술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표팀을 지난해 세계 선수권 대회 2부 리그 준우승팀으로 성장시킨 백지선 감독은 선수들이 초반에 위축되지 않고 체코의 압박 플레이를 잘 버텨낸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nd these players on home land to be part of something special, the Olympics at a world stage, it's a fantastic feeling. And the focus is there. You see it in practice and you see it in the guys' eyes that this is something special and they want to enjoy every minute of it. 언제나 우승이 목표라고 말하는 백지선 사단이 홈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에서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동계올림픽 빙상장의 빙질이 훌륭하다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때문에 서른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지금 연기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빙상장의 빙질은 훌륭하다라는 각국 선수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빙질이 좋다, 빙질 덕분이다 라는 선수들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릉 아이스아레나 메인링크에서 연습을 마친 네이선 천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빙질이 정말 좋다라고 말했고요. 고다이라 나오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역시 링크 안이 따뜻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쉽고 빙질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빙상 경기장 얼음은 250번 이상의 얼음 물을 뿌려서 얼리고 또 물을 뿌려서 얼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완성됩니다. 5cm의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에 물을 뿌려 0.2mm의 얇은 빙면을 생성하는 과정을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 백화점. 드디어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던 세분맞이 왕창 플로어 대세일. 여성 의류, 부인복, 남성복, 니트, 여자 신발, 가방, 핸드백, 각종 화장품, 꽃집, 청가물, 백양 쌍방울, 아동복, 애기 신발, 금, 은, 시계, 액세서리, 오수선집, 강아지 옷도 판매하는 타운 선물센터, 건강식품과 스낵샵도 있어요. 세분맞이 플로어 대세일은 2월 16, 17, 18, 금, 토, 일 단 3일간 놓치지 마세요.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안녕하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건강관리 항상 우메캔으로 했는데 이번에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는 우메캔이니까 피부도 따갈더라고요. 우메캔만의 특별한 성분으로 약해진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탄력부터 주름까지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메캔 L&B 지금 시작해보세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캔. 라디오 리뷰인 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문상열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감동적인 아이스하키 첫 골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또 미국은 남자 팀이 졌어요. 네. 자, 이게 아무래도 또 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이야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 한국 팀의 메달 소식 아직 없는데 평창 올림픽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원래 오늘 내일 새벽까지 이제 올림픽에서 9개 메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어제도 그 알파인스키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알파인스키가 메달이 2개입니다. 여자 대회전하고 남자 활강인데 이 여자 대회전에 이제 그 미국의 희망이죠. 미카엘라 시프린 선수가 지금 첫 번째 스키를 탔는데 현재는 2위입니다. 이탈리아 선수가 선두입니다. 그리고 바이애슬론이 이제 오늘 여자, 남자 개인 15km, 20km 이제 바이애슬론이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컨트리 여자 10km 프리스타일 그리고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페어가 남녀가 하는 이 페어에서 금메달을 하나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는 릴레이로서 오늘 이제 루즈는 모든 이벤트가 끝납니다. 그리고 스노보딩이 이제 남자 그 스노보드 크로스 경기가 있는데 미국이 금메달을 내겠다는데 이 모두 스노보드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 남자 만미터. 이것도 또 네덜란드가 딴다고 봐야 돼요. 이 스벤 크로머 선수 5000m에서 금메달을 딴 스벤 크로머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한국의 이승훈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갈 건데 이 어제 여자 1000m에서도 일본이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결국 네덜란드를 막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가 모든 이벤트에서 지금 금메달을 다 땄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달은 걸리지 않지만 스킬런튼 남자 1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윤성빈 선수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밤 11시 40분부터 했었던 아이스하키 한국하고 북한의 그 단일팀 경기 일본에게 4대 1로 패했는데 한국이 올림픽 사상 첫 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전력상 우리 한국의 남녀 모두 아이스하키가 이 사실 1승을 거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최국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에 나간 거지 만약 예선을 거치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재미교포이면서 기화를 하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쇼트트랙 외에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많이 기화를 시켰죠. 그건 동계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 지책이었는데 그 랜디 히스 그리핀 선수 이 선수 하버드 대학 나온 아주 재원인데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우리 올림픽 사상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남자 아이스하키가 예선이 시작됐는데 한국은 이제 체코하고 오늘 경기를 펼칩니다. 근데 이 어제 경기에서 전부 이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변이 나왔다는 건 결국 뭐냐면 NHL 선수들이 방금 시작하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NHL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전력이 벌써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그 러시아 슬로바키아한테 3대 2로 졌죠. 미국은 또 슬로베니아한테 연장전에서 3대 2로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 학기 아주 하이라이트죠. 미국과 캐나다의 경기 아주 또 라이벌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메달을 보게 되면 독일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금메달이 7개요. 그리고 전체 메달도 지금 1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이애슬론에서 3개, 루지에서 2개, 노르드 콤바인 스키 캠프에서 각각 1개 금메달을 땄는데 루지는 원래 전통적으로 독일이 강합니다. 그래서 루지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지금 금메달 다섯 개, 금메달 네 개, 동메달 두 개, 열한 개의 메달인데, 무려 아홉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열한 개의 메달, 근데 그치만 금메달이 세 개예요. 그리고 캐나다 열 개의 메달이고, 미국이 이제 일곱 개의 메달인데, 미국은 스노우보딩에서만 금메달 네 개, 그리고 동메달 한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루지에서 은메달 하나. 한국은 지금 쇼트트랙하고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은을 하나 쳤는데, 일본이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굉장히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비록 금메달은 따진 못했지만, 지금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7개로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나가 있습니다. 이 프리스타일, 노르딕 컴바인, 스키점프, 스노우보딩,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이니까, 역시 일본이 동계올림픽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삿포로하고 나가노. 그러니까 골고루 전 종목에서 이렇게 메달을 배출했다. 비록 금메달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의 그 동계올림픽의 저력은 이런 데서 메달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귀하 선수들도 있고 외국인 감독도 있고 한국도 그냥 꾸준히 좀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게 첫 번째 동계올림픽 개최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동계올림픽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동계올림픽은 하루아침에 메달 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BA 지금 LA 클리퍼스 동부 원정 이어가고 있고, 오늘 또 네. 축구 팬들의 아주 큰 관심을 끌었던 챔피언스리그 16강전 경기도 있었는데 네. 스포 소식 종합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내일부터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이 벌어지죠. 제가 지금 이 리비라 컨트리 클럽에서 지금 있습니다. 일찍 나오지도 못해요. 길이 이쪽이 워낙 막히지 않습니까? 리비라 컨트리 클럽에서 내일 이제 제네시스 오픈 상금이 720만 달러에 우승 상금이 129만 6천 달러니까 아주 A급 대회죠. 타이거 우즈 오늘 프로암 대회를 해서 새벽에 7시쯤에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일찍 나왔는데, 오늘 프로암에는 그 영화배우 트랜스포머에도 나왔던 마크 월버그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프로암에 굉장한 그 예전에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슈가레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세븐식스의 영웅이었던 줄리어스 어빙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빌 하스가 어저께 여기서 이제 연습 마치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갔고,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났죠. 그래서 제네시스 오픈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내일 로리 맥길로이, 저스틴 토마스하고 함께 라운딩을 하고, 디펜딩 챔피언은 더슨 존슨이고, 한국계 선수들은 최경주를 비롯해서 11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LA 클리퍼스가 29승 26패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굉장히 좋아요. 브렉 그리핀을 트레이드했지만 전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스턴 셀틱스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전반전까지 61대 57로 일단 LA 클리퍼스가 앞서 있습니다. 셀틱스는 최근에 좀 부진해요. 4경기에서 1승 3패로 좀 주춤하면서 지금 동부 컨퍼런스에서 선두 자리를 토론토한테 빼앗겼죠. 그리고 어저께 그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썬더한테 120대 112로 이겼는데, 이 지금 클리블랜드가 트레이드를 하고 나서 원정 경기에서 보스턴 셀틱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다 이겼는데, 사실 트레이드 전에는 그 동부 서부의 최강팀 6개 팀한테 6연 전패였습니다. 그렇다면 클리블랜드 트레이드는 굉장히 잘 됐다고 봐야 되는데, 역시 백업으로 나온 어제 그 조던 클럭스, 레리 낸스, 그리고 로드니 후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오늘 그 관심을 모았던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파리 상제르맹의 경기인데, 경기였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두 골을 넣었어요.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통산 10골을 넣었는데, 지금 통산 10골 이상은 호날두가 7년 연속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기록인데, 리오넬 메시는 4년 연속 10골 이상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기록은 호날두가 메시보다 앞섰는데, 챔피언스 리그 통산골이 115, 오늘 116호 이렇게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차가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A 앱 제공입니다. 화제

신설 뷰티스쿨인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이 드디어 오픈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미용과, 네일과, 그리고 스킨케어과로 세분화된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은 경험 많은 강사들로 구성돼 있어 수강 후 취업을 보장합니다. 주정부 정식 인가를 받은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 오프닝 스페셜로 수업료 또한 저렴하게 마련했습니다. 유카와 세라노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는 213-387-3040, 213-387-30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6년 전통의 발효 기술을 자랑하는 나마노코소는 세계 유일의 천연 효모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효소입니다. 일본 장인들의 엄격한 품질 관리하에 107가지 희귀 산효초, 과일, 야채, 견과류를 통째로 1년간의 발효와 2, 3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 고품질 효소 나마노코소는 면역력 강화, 혈액 정화, 소화력 향상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모든 분께는 효소 다이어트 D1도 꼭 추천해드립니다. 나마노코소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 있습니다. 전화 213-738-8828, 213-738-8828. 1등에서 3호 관광의 2018년 크루즈 특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 지금 예약하시면 선착순에 한해 보너스를 드립니다. 한층 더 품격화된 럭셔리 크루즈로 모시는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의 북유럽, 이태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동지 중에,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서지 중에 서둘러 예약하셔야 3호 스페셜 요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왕복 티켓도 가장 저렴한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3-427-5500, 427-5500번.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차 헐리우드 장로병원 협찬 박혜영 산부인과 전문의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박혜영입니다. 갑자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혼동되시는 점 사과드립니다. 새 전화번호가 213-386-3450입니다. 오늘은 26세 임산모가 걱정이 잔뜩 어린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4살짜리 아기가 다니는데 자기 짝이 수두, 즉 치큰팍스에 걸려서 학교에 못 나오는데 자기 아들도 몸에 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임신한 자기도 걸릴까봐 태아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하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산모는 지금 29주이고 아직 출산 날짜는 11주나 남아 있었습니다. 수두, 즉 이 치큰팍스라는 것은 허르피스 바이러스 종류의 병인데 이 베리셀라 자스터 바이러스는 수두도 일으키지만 같은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즉 싱글이라는 병도 일으킵니다. 임산모가 출산 5일 전부터 21일 전까지 이 병에 익스포즈가 되면 태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엄마의 몸에 충분한 항체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이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해 주지 못해서 출산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의학은 좀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산모가 정말 수두나 대상포진에 감염되었으면 항바이러스 약들이 있어서 태아에 아무 지장 없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사이클로비어나 벨사이클로비어 같은 약은 프레그넌시 캐테고리 B이고 큰 걱정 없이 쓰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항바이러스 약들이 태아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 약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얼마나 의학이 발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을 쓸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냥 병을 방치하는 그리고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한 합병증이 생길 때 대체하는 정도의 그런 의학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항바이러스를 쓰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임산모 몸이 많이 아플 수 있어서 진통제 같은 것을 사용하여 편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항바이러스보다 진통제들이 더 임산모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타이레놀 종류이고 아스피린은 출산 전에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